지는 베스턴에 내 맘이 깨끗해 저기 멀리 어둠 속에 점점 선명해 무지걸로 빛이 나는 너 빨라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난 너를 견뎌 내 심장을 향해 아무도 몰래 단 한 번의 기회를 둔 앞에 내 시야 가운데 더욱나 가로게 단 한 번도 실수는 안 돼 시간 멈춰봤으니 멈춰도 이 밤 길게 떨려오는 깊은 어떤 날선 질문도 이제 너를 향한 눈을 떠 야시를 네 가슴이 바뀐 보호사에 때 벗어날 수 없어 눈사 시간이 됐어 차츰 착해 표적을 향해 주문을 걸어 yeah. 그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stop 완벽해 난 너 하나만 바라는 걸 can't run you can't hide 한 순간도 놓칠 순 없어 넌 내 거니까 내 심장을 향해 아무도 몰래 내 시야 가운데 더욱나 가로게 단 한 번도 실수는 안 돼 시간 멈춰봤으니 멈추던 이 밤 길게 떨려오는 깊은 어떤 날선 질문도 이제 너를 향한 눈을 더 저기보다 빨리 yeah, we get them popping 저기보다 빨리 너와 나의 사이 절대 피하지 못하지 이미 시작된 운명의 불에 단한 발에 충성이 들리고 조금씩 가까워져 안전히 손에 닿듯이 가까이 Shooting 너를 놓친다면 끝이 없는 어둠이 다시 찾아와 절대 쉽지 않아 내가 지금 표정에서 눈 떼지 않아 난 움직이지 않아 활발사는 쉽지 않아 숨쉬기도 안해 전향해 너 50 hours 정확히 한 치요 차도 없이 널게 누구에서 난 널 절대로 느껴나지 않아 시간이 멈추듯이 두어 마치 새벽 부신 숨을 고르고 내 심장을 저격해